조선조항통신사는 이중 기준의 극치 이런 제목의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론평은 최근 일부 나라들이 대륙간 탄도로켓을 비롯한 각종 로켓 시험 발사들을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제사회는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로켓 발사 훈련은 물론 국제법에 의하여 합법화되고 있는 평화적 위성 발사 권리의 행사까지도 도발과 위협의 딱지를 붙여가며 건당으로 날강도적인 제재 결의를 조작해온 미국과 유엔 안보리 사회가 이에 대해서는 잠자코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리해 관계에 따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이중적인 잣대에 따라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주권 행사가 불법으로 자위적 조치가 도발로 매도되지만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도 없이 무사 통과되고 있는 것이 오늘 유엔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면서 이는 불공정성과 이중 기준의 극치이며 노조란 편견이 아닐 수 없다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 런평은 나라와 민족들이 국제사회 앞에 지니고 있는 의무와 국제관계에서 행사해야 할 권리는 꼭 같다고 하면서 자주권과 영토 완종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국가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는 그 어떤 경우에도 국제기구의 비난과 간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직접적인 핵협을 항시적으로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자위적 핵억제력을 보유하고 강화하여 온 것은 불가피하며 천만 번 정당하다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사회주의 제도를 압살하려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한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자체의 힘으로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 것이며 이미 정한 노선을 따라 군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런평은 강조했습니다.